애곡의 마음 손길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은일 작곡인 노래는 주체 100일 201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그리움은 끝이 없네는 우리민들의 심장 속 깊이에 간직되어 있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그리움의 사상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노래입니다.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눈물을 적시게 하는 노래는 가사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속 제일 가까이에 모시고 살며 영원히 충종을 다해 나갈 천만군민의 숭고한 사상정신 세계를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적 감정 속에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조의 밝은 양상으로 일관된 노래 손율은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람들의 눈곱을 뜨겁게 적시게 하여주는 가사의 졸졸한 시적 억양과 감정을 정서적으로 더해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손율 진행은 부드럽고 평이하면서도 졸졸한 감정으로 끊임없이 승화시키면서 오보이 장군님을 자기들의 공장과 일터, 가정에 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민들의 고귀한 사상정신 세계를 목놓아 토쳐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이처럼 사람들의 걷잡을 수 없는 눈물과 격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감명 깊은 선율 형상으로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음 순서로 노래 매혹과 흠모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도근 작사, 안종호 작곡인 노래 매혹과 흠모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 한없이 고매한 풍모에 끝없이 매혹되어 장군님께 운명과 미래를 모두 맡기고 오직 장군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풍만한 서정 속에 진실하게 노래한 작품입니다. 자신은 쩍잠과 제기밥으로 끼니를 이으시면서도 우리 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고 찬눈비 내리는 겨울이나 뇌약뼈 쪼이는 무더운 여름이나 현재지도의 기로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 돌이켜보면 이 땅, 이 하늘 아래 우리 장군님의 용도의 자욱이 새겨지지 않은 곳이란 없고 그의 사랑과 믿음이 숭배지 않은 곳이란 없습니다. 가요는 1절과 2절에서 자기 용도자에 대한 매혹과 흠모는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대해 심오한 철학적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매혹이 끌리는 마음이라면 흠모는 따르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요는 3절에서 매혹과 흠모의 허상관계를 해명하면서 수령과 전사가 하나의 뜻으로 숨결을 잇고 사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에서는 자기 용도자의 사상과 령도, 풍모의 위대성에 끝없이 매혹된 우리민들의 흠모의 세계, 그들의 인생관이 어떤 것인가를 진실하면서도 뜨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에도 있듯이 매혹은 흠모를 낳고 흠모는 매혹의 결정체입니다.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정으로 숨결을 이으며 사는 이것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서도 깨뜨릴 수도 허물 수도 없는 우리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위력입니다. 노래는 숭엄하면서도 지향적이며 은근하면서도 열정적인 선율을 안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가요의 사상 중수적 내용을 더욱 덧꿔주고 있습니다. 사분의 사박자의 도대조에서 흐르는 선율은 중적 대악절의 규모로 된 일부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밝고 우아한 정서적 바탕과 부드러운 굴곡을 이루면서 전개되는 선율서는 가사의 내용과 어울려 오보이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가 안고 있는 철학적 깊이와 정서적 성격에 부합되게 리듬과 음조에 의한 반복 수법을 특색 있게 활용함으로써 세련된 예술적 흉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영상 배우며 마음은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